6월 30일 SPM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영어입니다. Several cars have been trapped in floodwater and dozens of homes flooded after torrential rain in Auckland. Flooding on Beechcroft Avenue in Onehunga. A mother and her young daughter had to be rescued by police and a passerby from their partially submerged car as the deluge swept through the city. The fire service said the woman and her school-aged daughter were stuck in Subway Road in Pukekohe. It was one of many call-outs the emergency services dealt with over the afternoon, following a record-breaking downpour between 1 p.m. and 2 p.m. 80 homes were flooded across the city and, in Onehunga, a car was swept along the road as water levels rose rapidly. 29일 오클랜드 온해안가 비치크로프트 에버뉴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홍수가 나 수십 채의 집이 물에 잠겼고 여러 대 자동차가 넘쳐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푸케코의 서브웨이 로드에서는 폭우로 부문 침수된 자동차에서 어린 딸과 엄마가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다고 소방대는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내렸는데 이 시간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많은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오클랜드에서 80채의 가구가 침수됐고 온해안가에서는 빠르게 물어난 물이 도로에서 차를 쓸어버렸습니다. 북섬 여러 지역에 폭우 경보가 내린 가운데 북섬에는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뉴스랜드, 오클랜드, 와이카토, 코로만델 페니슐라, 기스본, 혹스베이 지역에 폭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경우 시간에 따라 폭우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기상예보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500대가 넘는 혼다 자동차가 주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리콜되었습니다. 혼다 자동차 어코드, 오디세이, 레전드 등의 차량들이 리콜 대상입니다.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생산된 어코드, 2005년에서 2008년 생산된 오디세이, 2007년, 2009년산 레전드, 2005년산 MDX 등이 해당됩니다.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대표가 안락사 합법화는 현재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노동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입법 청원이 들어왔는데 뉴질랜드 안락사협회는 안락사를 합법화시키자는 국민들의 탄원서가 2만 2천여 개나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리틀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지만 야당으로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처지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뉴질랜드를 보다 나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안락사 합법화에 중점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당시 노동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던 스트리트 전 의원이 안락사를 합법화시키자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당시 리틀 대표는 안락사의 합법화를 찬성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스트리트 전 의원은 현재 뉴질랜드 안락사협회의 대표로 있으며 그녀는 리틀 대표의 이와 같은 결정에 실망했다는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그녀는 안락사의 합법화는 투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법안이 아니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녀는 노동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법안을 제안하기 전에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의원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어 안락사 합법화와 같이 국민이 원하고 있는 법안이 자신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보뱅크의 농업경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제가 내년도에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11%에서 25%로 14%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올해가 같을 것이라는 의견은 34%에서 52%로 상승하였고 비관적인 견해는 52%에서 22%로 하락했습니다. 본이들의 농장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고 48%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고 16%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보뱅크는 국제 유제품 가격이 인상되었고 폰테라의 내년도 우유값 예상이 발표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사 상식과 영어 향상을 위한 뉴스 영어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로 개선을 위한 존 키 수상 레터입니다. But at the end of day, the government can only do so much. That's why it's also vital for all road us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afety and make smart choices. Buckle up, slow down, and don't drive impaired or fatigued. 하지만 결국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속도를 줄이고 음주나 피로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Last week was National Volunteer Week, where we celebrated the 1.2 million New Zealanders who have stepped up to make a difference in their communities by volunteering their time to one or more charities. 지난주는 국가 자원 봉사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한 군데 혹은 그 이상의 자선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120만 명의 뉴질랜드 국민들을 기념했습니다. I just want to take a moment to thank all those who lend a helping hand to help others. The work you do is invaluable, and your actions make New Zealand a better country. Thank you again and keep up the good work. 저는 이 시간을 빌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뉴질랜드를 더 나은 국가로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국민 투표 결과 EU 탈퇴로 결론이 난 직후 사임을 발표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원로 그룹인 1922년 위원회가 늦어도 9월 2일까지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보수당이 하원 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당 대표가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됩니다. 선거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하면서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부상한 보리스 전 런던 시장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당내 EU 자유파를 중심으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의 총리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스톱 보리스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총리 선출을 저지할 통합 후보로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가 총리로 선출되면 마거릿 대처 이후 영국에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국민 투표 이후의 여론의 흐름에서는 보리스 존슨은 주춤하고 있고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국민 투표가 끝난 뒤인 지난 26일과 27일 영국 국민 2천여 명을 상대로 가장 적합한 차기 총리를 조사한 결과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가장 높은 1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후보는 테레사 메이보다 1%포인트 낮은 18%의 지지를 확보했고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과 함께 EU 탈퇴 운동을 주도한 마이클 고브 법무부 장관이 5%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브렉시트 선거운동 기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함께 영국의 EU 잔류 운동을 벌였던 조지 오스번 재무부 장관 등 현 내각에 있는 나머지 후보들은 유의미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보리스 존슨이 테레사 메이를 10% 이상 앞선 바 있어 여론의 흐름이 크게 바뀐 셈입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총리 선출권이 있는 보수당원들의 생각인데 당별로 분류해보면 보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테레사 메이가 31%로 24%의 지지를 확보한 보리스 존슨을 비교적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리스 존슨은 노동당, 자유민주당, 영국 독립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56년 영국 남부 리스본에서 성공회 성직자의 딸로 태어난 테레사 메이는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영국 중앙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97년 런던 서부 버크셔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중앙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지난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영국 내무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내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는 지난해 8월 EU 주요국 내무, 교통장관 회의에서 국경 통제를 부활하고 영국으로 이주하는 EU 시민권자를 영국에 이미 일자리를 확보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민과 치안 등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총리에 앞서 내무장관을 거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비슷한 이미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66주년 기념식이 지난주 금요일 웰링턴 내셔널 워 메모리얼에서 열렸습니다. 빈텐 NZKVA 회장 등 참전 용사, 비널레이선 검찰총장, 리틀 노동당 대표, 케이어팅 합참의장 등 군, 정부 관계 인사, 외교단, 김순숙 웰링턴 한인 회장 등 참석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머티펠의 총독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이어 김혜웅 대사는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개최하고 양국 우호 관계의 밑거름이 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